조선의 대학생들이 학생과학연구서적 활동에서 성과를 이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을 비롯한 각지 대학의 대학생들은 학생과학연구서적 활동을 활발히 벌려 올해에 들어와 수만도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많은 과학연구 성과들을 이룩했으며 160여 건의 과학연구 성과들은 현실에 도입돼서 은을 내고 있습니다.